햇살이 예뻐서 들뜬 걸까. 뭔가 설명할 순 없지만 그런 기분이야. 이렇게 햇살이 예뻐서 들뜬 걸까. 햇살이 나만 비춰주는 것 같아. The sun is in my eyes, 날 반짝여줘. The sun is in my eyes, 날 물들여줘. 햇살 아래서 난 자유로워. The sun is in my eyes, 날 반짝여줘. The sun is in my eyes, 날 물들여줘. 햇살이 나만 비춰주는 것 같아. 이렇게 햇살이 예뻐서 그런 걸까.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야. 이렇게 햇살이 예뻐서 그런 걸까. 햇살이 나를 이끄는 것 같아. 내게 손짓해 어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햇살이 끝나는 곳까지 나 걸어갈 거야. 그곳을 향해서 The sun is in my eyes, 날 반짝여줘. The sun is in my eyes, 날 물들여줘. 햇살 아래서 난 자유로워. The sun is in my eyes, 날 물들여줘. 햇살이 나를 이끄는 것 같아.